아, 이거 뭐.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이제 뭐. 그래서, 네. 네.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뭘 던지지 않으셨어요? 예. 아, 예. 뭐예요? 고맙습니다. 아, 뭘 던지지. 아, 선물 받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 예? 고맙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편지인가요? 먼저 한번 불러보죠, 뭐. 네. 예? 불러봐요, 불러봐요. 불러봐요, 또. 자, 마이크, 제가. 이런 무슨... 편지는 가서 네. 혼자 풀어봐야 돼요. 집에 가서 봐야 되죠? 예, 집에 가서 보시래요. 아, 집에 가서. 여자분이 봐야 주신 건데. 누가 주셨어요? 네? 아, 뒤에 아, 분이 친구분이신데 대신해서 나오신 거예요? 어떡하나 카메라 안 잡혔는데. 네. 왜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셨어요? 쌍꺼풀 수술 하셨어요? 너무 맞는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아... 네, 그래야 나중에 얼굴이라도 보면 이렇게 기억을 하죠. 네, 귀걸이 큰 거, 나중에 어디서라도 절 만나고 싶으시거든 그 귀걸이를 하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손을 이렇게 하신데 이건 뭐죠? 그 팔이 뭐... 아프신가요? 아니면?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갈 때 또 가지고 가야죠. 예, 네. 떨어질 것 같은데? 아우, 남의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자기 편지 올 때 신경 쓰시고. 어떻게, 편지 이런 거 자주 받아요? 안 와요. 아, 예.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에이, 왜 그랬어요? 편지는 잘 받으시면서. 자, 합시다. 이거 하나 할 때 같이 하나 더 하지 그러셨어요. 아유, 이게 또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아, 자, 네. 윤도현 씨가 사실 편지는 진짜 많이 받아요. 예, 네, 그럼요. 아, 저 진짜 편지 거의 못 받아요. 선물도 많이 받고. 선물 뭐 있어요, 제가? 요번에 저녁도 그냥 안 시켜 드시고 팬이 사준 도시락 드셨다면서요? 팬이 아니 이렇게. 사준 게 아니고 그거는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온 거죠. 그럼 어떻게 사요 그걸?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싸준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싸하고 싸하고 이게. 아, 그 네, 좀 알아서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사연 한번. 네. 예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고 있지 마세요. 네. 아, 예. 꼭 사연 무슨... 읽으세요. 난 이거 읽을 테니까. 읽으세요. 네. 음악이 멈추잖아요. 당신 때문에. 원래 이런 음악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는. 난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두 마디 쉬고 지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요. 예. 예. 예. 원래 요때 딱. 이렇게. 예. 예. 아이디 살인 미수 복실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파릇파릇하고 아름다운 처자인데요. 제 몸에서 새싹처럼 자라나는 털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한여름에도 긴 바지만 입어야 하는 서러움.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제 친구들은 절 보기만 하면 네 안에 털 있다 라고 하고요. 별명 또한 털복숭이, 바야바, 복실이, 죄다 이런 것뿐입니다. 신속하고 아프지 않게 털을 왕창 뽑아버리는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살인 미수 복실님께서. 네. 아우, 감동적인데요? 이 사연이요? 네 안에 털 있다. 감동적이잖아요. 네. 야,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리플을. 제일 먼저, 아이디 목덜미라는 분입니다. 털이라. 한참 이게 점이 이게 찍혀 있어요. 네. 뭔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곧 겨울도 오는데 따뜻하시겠네요. 털로 친구들에게 목도리 하나씩 짜주시죠.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겁니다. 아 이것은 이건 이분을 더욱더 예, 심각하게 만드는 사연이네요. 예, 심하게 놀리시는데요. 예, 심하게 놀리는데요? 그럼 코바늘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털을 이렇게 했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 이분 참 그 다음 예. 바야바라는 바야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자꾸 숨겨주니까 기고만장해져서 더 그래요. 차라리 당당히 다리를 내놓고 다니세요. 그런 털들도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 부끄러워져서 점점 퇴화될 겁니다. 지들도 양심이 있겠죠. 이렇게 아 이게 자꾸 숨겨주고 이러니까 이게 따뜻해지니까 점점 더 자란다는 거죠. 예. 그걸 확 그냥 예 드러내놓고 다녀라. 예. 어 저는 여기 있는 거 읽은 것인 분입니다. 열과 성을 다 읽었습니다. 이 앞에 여자분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다 쳐다봐요. 두 분만 웃으니까 두 분만 둘이서 난리 났어요. 뭐 때문에 웃는지 아세요? 기고만장이래, 기고만장이래. 네. 예, 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재밌으신가 봐요. 네, 두 분 참 네. 재밌으신가 봐요. 선물이에요. 자, 자 다음은 다 제 선물을 받으면 속이 안 좋아지시나 봐요. 예, 네. 다음은 슈퍼맨 코디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님이 입고 싶은 반바지를 입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팬티를 입으세요. 그러면 누구도 님의 다리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죠. 아 이거 그 저 전문 한자 수고로 그거라고 이제 이제이 오랑캐는 소랑캐를 제압하자. 여기다가 네. 팬티를 입으면 저기 죄송한데 저쪽에 그 남자분 여자분 두 분 연인이신 분이요. 남자분 이해 안 되셨죠 지금? 혼자 안 웃으시는데 남들 웃는 거 다 보시다가 여자친구분한테 제가 입모양을 봤거든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참 좋아 보시네요. 어쨌든 슈퍼맨 코디라는 분이 아주 잘 달아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텔레비전에 얼굴 한번 나오시라고 제가 일부러 해드린 거예요. 만난 지 한 2년 반 정도 되셨죠? 그죠? 예? 뭐라고요? 아, 결혼하셨어요? 또 아는 체를 만났는지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 예? 7년이요? 다 틀리네. 2년 반 정도 됐을 때가 있었죠?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어쨌든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 분 또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딱 화면에 한번 나오면 평생에 또 추억이 되잖아요.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이디 아놀드 젠 내꺼 입니다. 오늘 리플들이 진짜 네. 대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준다기보다는 네. 좀 즐거워들 하시면서 이렇게 네. 올리신 거예요. 즐거워들 하시면서. 예. 뭐 사실 커다란 고민은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놀드 젠 내꺼. 새싹은 물 먹으면 마구 자라납니다. 새싹 같은 털도 물을 먹으면 마구 자라납니다. 목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일보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오일보이. 네,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관객들이 좀 독해요. 이렇게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보통 그 웃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한 옆에 사람이 웃으면 이렇게 전이가 되고 이래서 좀 큰 웃음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관객들은 자기가 안 웃기잖아요. 옆에 사람이 웃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옆에 사람이 웃으면 뭐 이렇게 웃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크게 웃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일보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털 많은 여자랑 3년 사귀고 헤어진 사람인데요. 그녀에겐 컴플렉스였겠지만 제겐 그 털도 애교로 보이더군요. 헤어지고 난 후에 아직도 그 다리에 귀엽고 사랑스럽던 털들이 눈앞에 아른거린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 털들은 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쁘게 볼 모습 중 하나일 테니까요. 저처럼요. 네, 그 밑에 지금까지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아요. 그 밑에 예. 추신 PS 이렇게 달아주셔서. 예. 근데 혹시 너 현정이 아니니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찾으시는 거죠 이제. 네, 어쨌든 마지막 리플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눈떠 제동이라는 분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한 가닥 마른 목걸로 엮어보세요. 그럼 망사 스타킹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엽기적인 것도 있고. 예. 네. 진짜 마지막은 이제 아이디가 철근 28호입니다. 두 분 웃으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철근 28호까지 해서 두 분 웃으셨으면 됐어요. 이 더 이상 뒤에 내용 읽어드리면 실망해요. 난리납니다. 철근 28호 정도로 두 분 예,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초로 아이디만 읽고 아, 내용을 네. 소개하지 않는 이런 네. 사태까지 우리가 왔군요. 이번엔 결국. 방청권을 반장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 문 앞에서 소리만 들으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김재동 씨. 글쎄요. 뭐 털. 본인은 저 김재동 씨는 털이 많아요 몸에? 아, 뭐 다리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털, 근데 여자분은 아 왜 그래요? 여자분들은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왜 그래요? 여자분들은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윤도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결혼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이거 앙탈이야. 저 아, 뭘 앙탈이에요. 왜 마지막에 복수하시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뭐 왜? 고민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 없구나 털. 아, 왜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깨끗해? 왜 그래요?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저 사연 읽어드린 그 남자분 말씀이 정답이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다리 털 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서로 이렇게 좀 좋은 사람 만나셔서 서로서로 다리 이렇게 털 뽑아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사시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다 이뻐 보일 거예요. 아마 진짜. 아, 그럼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